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은 멘트로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글을 쓸 때 좋은 점이 있죠. 또 일단 확실히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빠르게 칠 수 있고요. 틀렸을 때 고치기도 아주 쉽고요. 무엇보다도 깔끔하죠. 네. 예전엔 제가 참 손 글씨가 별로 안 좋은데, 천재는 악필이다? 뭐 이런 말로 위로가 안 됐지만 하여튼, 예전에 참 부러웠던 필기 잘하는 친구들의 공책처럼 언제나 잘 오젠 듯 반듯반듯 일정한 크기에 일정한 간격에, 야, 진짜 내 글씨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긴 하지만 누구한테든지 똑같은 글씨, 또 누가 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분간할 수 없는 게 컴퓨터로 쓴 글 같아요. 컴퓨터로 쓴 글씨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글 안에 담긴 정보. 하지만 손으로 쓴 글씨는 이걸 누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까지 눈앞에 그려지잖아요. 꾹꾹 정성껏 눌러 쓴 글씨에 담겨있는 뚜렷한 진심, 또 썼다 지운 흔적에 남아있는 뭐 순간의 망설임, 대충대충 힘없이 휘갈려 쓴 글씨에 담겨있는 귀찮음, 이런 미세한 감정의 기복 같은 것들, 사람 목소리에도 그런 게 느껴지죠. 듣기 좋은 말보다, 보기 좋은 글씨보다 들쭉날쭉 삐뚤삐뚤한 진심이 더 소중한 이곳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 보내드립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OST에서 신승훈이 부른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나 편하게 떠나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아,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아이디 눈을 뜨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봄처럼 은은한 노래 한 곡 신청해요. 네, 페이스북 보다가 우연히 듣다 꽂힌 노래인데요. 뉴질랜드 봄처럼 살랑살랑, 멜로디도 가사도 너무 예쁜 노래네요.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을 때가 있어 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 모두들 봄 같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디 눈을 뜨면 님이 신청하신 가을 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들으신 봄에 어울리는 살랑살랑한 노래를 신청해 주신 아이디 눈울뜨며님께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바우처 보내드릴게요. 전화번호랑 주소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09-448-1919로 전화 주셔서 저 제니를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봄처럼 살랑살랑한 기분 느끼셨나요? 네, 네, 다음 곡 보내드릴게요. 아이디 리멤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가끔 아픈 일이 있어서 노래 신청하려고요. 아, 그러셨군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자만했는데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게 아직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소중함을 늦게 깨닫는 건 미련이 남겠지만 소중함을 들고 떠나는 건 그만큼의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노래 신청해요.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잃고 난 후에 원래 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이 유료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글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바우처 보내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랑 주소가 없으셔요. 보내주세요. 09-448-1919로 전화 주시면 저랑 통화하실 수 있거든요.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매드클라운과 김나영의 다시 너를 들으시고요. 오늘은 중국 이야기죠.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목요일 코너 조연희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어느 지역 또 어떤 음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면서 네, 아이디 리멤버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매드클라운과 김나영의 다시 너를. 무슨 수를 쓴 다시 오겠다고 말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다시 스쳐 지나갈 깨지 못할 꿈이었을까. 우리 멀어지는 너에게 전하지 못했어. 한 번 더 널 사랑해. 내 깊은 마음속 Don't let me cry. 넌 타면 없어질 꿈 누가 내려버릴 눈. 네가 그리워질 때면 난 너가 돼 있었고 잡지 않았어 널 다시 올 줄 알고. 그리워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볼 줄 알고. 열병 같던 감정이 시작 끝 시작 끝에 서 있어. 비상등처럼 어둠 속 혼자 후두커니 불 켜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넌데 가슴에 틀린 답을 적네. 밀어내도 남아있어 어느새 꿈속에 와 있어. You, 생각해도 모르겠어 너 없이 사는 법.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로 나설 수 있다면 널 아프게 한 말과 행동 되돌릴 수 있다면 널 덜 외롭게 하고 더 꽉 안을 수 있다면 미치게 후회스러운 그 하루 다시 내게 주어진다면 다시는 내게서 네 손 절대로 놓지 않을게. 내가 널 예쁘게만 피는데 널 위해서 가시가 될게. 내가 빌어먹을 왜 몰랐을까. 그때 널 잡았다면 달랐을까. 난 어차피 넌데 널 떠나봤자 결국 어차피 넌데. Without you anymore. 생각해도 모르겠어 너 없이 사는 법. 지 개인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아시죠?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본인의 경험이나 살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그곳에 경험했던 문화를 소개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음악과 함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연희 씨. 네. 네. 일주일이 또 칼같이 지나갔군요. 네, 네. 이제 정말 제가 9월 시작했네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벌써 9월 8일이네요. 네. 네. 빨리 가죠. 네. 인정해야 되겠어요. 그냥 빨리 간다고. 예. 놀라지도 말고.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갔다 저희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더라? 저희가 신장 다녀왔죠. 신장.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실크로드의 그 한 예. 길이죠. 그렇죠. 저기 티벳으로 가죠. 아, 제가 지난주에 티벳.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 실크로드 중에 하나인 시티벳으로 갈 거고요. 네, 네. 티벳 하면 좀 저는 신비로운 느낌이 나요. 저희에게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불교죠. 라마교 중심으로 네, 네. 이루어져서 그냥 도시 자체가 그냥 종교와 네, 일치되어 있는 도시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사실 중국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위치 자체가 중국의 서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인도, 네팔, 부탄, 뭐 미얀마 같은 국가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방 확대나 어떤 변경 무역 같은 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안 놓는 또 신안과 비슷한 네, 신장과 같은 신장과 비슷한 상황인 네,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신장도 중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 독특한 문화가 갖고 있는데 유지돼 있고 예, 이 티벳도 또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실 독립해도 되는 나라이긴 한데 너무 중국과는 다르거든요. 중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중국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예, 우리가 맞아요. 잘 모르는 저희들이 봐도 예. 티베트 하면 그냥 다른 국가로 보이지 그렇죠. 중국이라는 느낌은 전혀 듣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식민지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저희가 느낄 때도 그냥 거기 살면서도 티벳이나 신장은 가셨던 분들도 그리고 저도 갔을 때 여기는 중국이다라는 게 보다는 중국의 식민지라는 느낌이 더 사실은 강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 정부에서 알게 되면 저 중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는 장족이 장족 그 중국은 그 56개 민족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장족이 주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졌고요. 네네. 뭐 한족도 있고 먼바라고 뭐 루바족 등 39개 민족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장족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주류예요? 있고 주류로 있고요. 네. 특이한 뭐 짱파오라고 하는 그 짱파오 니마오라고 하는 전통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란한 색깔 네네네. 네, 색깔로 해 가지고 색깔을 입혀가지고 예, 만든 그 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자체가 되게 독특한 정통 복장을 하고 있고요. 네, 딱 봐도 예, 네네, 누가 봐도 네네. 이렇게 표가 예, 나는 예, 장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복장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미숫가루 종류인 짬바라는 걸 즐겨 먹는데요. 그 짬바는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텁텁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우리나라 미숫가루라고 하지만 네. 예, 미숫가루를 하자 미숫가루를 이렇게 뭉쳐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네. 약간 텁텁한 맛이에요.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즐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티벳은 가시면은 정말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시고 하신 분들에게는 예, 좋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제가 오늘 음악을 아까 시작할 때 하나 들었죠? 이상한 네. 음악 하나 들으셨죠? 네네. 예, 그리고 설명이 필요해요. 지난주와 동일해요. 네. 죄송한데 두 번째 노래도 네. 남성 4인조로 구성된 티벳 대표적인 밴드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목도 잘 몰라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네. 티벳의 그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지 않은 음악들로 네. 전통 포크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통 음악들로 제가 한 네 가지 지금 골라본 거거든요. 그중에 두 번째 곡 남성 4인조로 구성된 티벳 네. 그 밴드 그룹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되게 티벳스러운 음악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티벳을 느끼고 싶으면 음악을 들으세요. 네. 좀 부자야가 빈데 좀 야가 인제 몰라 가주마야가 가유라가 산당라 인제 몰라 생기오마루예 이토 다모키기 인제 몰라 시로나가 헤헤헤헤 chile mindu karma la jayi ki ne ninje mula basanga wa mindu tumo ho jayi ki ne ninje mula kiranga wa mindu he he he he 음악을 듣고 뭐 감상평을 잠깐 해야 되는데 네 어렵네요. 저도 어렵네요. 네, 그렇지만 네. 여기서밖에 들으실 수 없고요. 그러네요. 뭐 유튜브에서 음악으로. 찾아보셔도 없고요. 찾기 힘드시고요. 예예. 예. 그래서 그냥 아 티벳에 가면 들을 수 있는 네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고 그 지역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 지역을 여행하시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음악을 참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많이들 틀어놓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 최신 음악도 되게 많이 듣고 네네. 틀어놓고 있지만 그 지역 음악들도 되게 많이 틀어놓기 때문에 들기 듣기 가시면 현재 가시면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티벳 음악. 네, 티벳은 세계 지붕 뭐 그 지붕이라고 불리는 네. 히말라야 맞닿은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대요. 그쵸, 고산지죠. 네, 고산지라서 저도 가고 싶은데 거기에 산소가 일반 지역보다 한 60%밖에 없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산소가 없는 게 부족한 곳에서는 바로 반응이 오는 사람들은 아, 못 가는 고지혈증 지역이죠. 고지혈증 같은. 네,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네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다 가봤죠. 아. 그래서 갔다 오면서 다들 되게 힘들었다는. 그렇게 움직이는 그, 게 힘들 텐데. 예, 그래서 그 일회용 산소루기 같은 걸 팔아요. 근데 그걸 해도 사실 저는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종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마교. 종교 라마교가 네네. 곧 문화와 정치와 모든 거를 다 관여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도자 그 이곳에 물론 중국이 중국 지도자가 있지만 네네. 티벳 지역의 대표 원래 지도자는 달라이 라마 14세예요. 물론 지금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 여기에 계시지 않고 네네. 인도로 넘어가셔서 망명해서 지금도 그 티벳 망명 정부를 세워서 지금 인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중국 때문에 결국 네, 중국 정부에게 쫓겨났죠. 예, 네. 쫓겨나서 아, 지금 이 사람 그쪽에서 있으면 이게 또 분위기가 예, 예. 왜냐하면 여기는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고 그 달라이 라마 자체가 종교 지도자인 정치 지도자이고 모든 걸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씀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은 왕인 거죠.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이걸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지주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도자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잖아요. 사실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에 반대고 독립을 원하니까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쫓겨난 거죠. 그럼 달라이 라마가 그 이름이에요? 달라이 라마는 네. 사실 고유 명사고요. 달라이 라마라는 거는 이제 지도자를 명칭하는 고유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도자 여기 이 티비드 지도자는 다 이름 그 명칭이 달라이 그렇죠. 라마 메세 메세 그래서 그렇죠. 달라이 라마 14세. 예, 14세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 실제 이름은 군툰이에요. 군둔이라고 불리고요. 예. 그런데 평화 뭐 아시겠지만 평화 지금 그 투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그분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티벳을 여행하실 경우에는 네. 그 포탈라궁 뭐 궁전을 궁전 사원을 다 가시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여기 지역을 가시면 볼거리가 이것밖에 없어요. 사원 그러니까 그 불교 사원 아니면은 그 종교 그 승려들이 사는 곳 그 대학도 그런 대학 불교 대학 그런 높은, 것밖에 없어요. 높은 예. 고산에 그런 고산에 벼락에 그런 곳에 다 절벽 같은 곳에 있는 궁들 그게 다 이제 포탈라궁이 대표적인데 그게 라싸라고 해서 수도예요. 그 티벳의 수도가 라싸고요. 라싸. 예, 신들의 땅이라는 의미인데 아. 그 가운데 이제 포탈라궁이 있고 이 네. 포탈라궁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네. 전형적인 티벳 전통 그 건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달라이 라마 14세가 살던 궁전이고요. 그럼 이곳을 가보면 티벳을 느낄 수 있네요. 완전히 티벳의 그렇죠. 어마어마해. 예, 근데 산 중턱이 절벽에 네.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사실 그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수행하는 기분이라고 그러겠네요.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그 불상도 있고 뭐 달라이 라마가 살던 곳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네, 색깔이 그 하나의 마을이에요. 그 안이. 관련 네. 사람이 가는 곳이겠네요. 많이.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비한 곳이다. 저희랑 좀 다른 그런 체험을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관광지죠. 관광지. 전형적인. 네. 그리고 노블링카 궁이라고 네. 그 이곳은 이제 여름 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 그래서, 별장? 예, 여름 별장이요. 그래서 포탈라궁은 사실 되게 음습해요. 왜냐하면 겉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건물 너무 크니까 네, 음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블링카 궁전은 이제 네. 여름이 되면 이제 그 가는 곳이긴 한데 네. 사실 여기를 더 달라이 라마가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훨씬 이뻐요. 이쁘고 여기는 약간 평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절벽에 가기에는 있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가기에는 조금 더 가기 편하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레퐁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사원이고요. 티벳 그 불교 사원이죠. 네네. 정말 마을만한 사원이 있고 그 안에 뭐 대학도 있고 뭐 승려들이 사는 곳도 네네네. 있고 뭐 다 집합되어 있는 작은 도시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세 곳이 가장 네. 대표적인 그 여행지인데 네. 제가 이 세 곳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티벳을 가시게 되면 이제 이것밖에는 볼 게 없어요. 사실 그렇긴 한데 불교에 대한 저희가 적대심보다는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뭐 적대심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독특한 그냥 문화 체험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빼면은 사실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거죠. 때문에 그들의 정신이나 그래서 그 건물 양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독특한 건물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문화도 그렇고 뭐 복장이라든지 네네. 먹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문화 체험으로 보시고 가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고산지란 또 특색을 가지고 있고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네. 잘 살지 않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가고 싶어도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독특한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지역이고요. 예. 네. 가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물론 그러시면 안 가시겠지만 예. 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가면 조금 약간 우울해요. 그 지역 자체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하고 같은 건 느낌인데 예, 좀 식민지 같은 느낌이 거기 가면 이제 홍기 그 중국 그 국기가 네네. 이렇게 여기저기 되게 어색하게 걸려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네. 색 자체 배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생뚱맞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되게 어색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예. 사람들도 조금 어두워요. 갑자기 일장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가요? 네. 네네. 그래서 분위기 좀 바꿔서 네. 예, 다음 음악을 들으실 건데 네. 여성과 남성 혼성 그 합창으로 해가지고 구성된 네. 전통음악 한번 들어보시고 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여성, 남성, 혼성, 합창, 약간 그 포크송 같은 그런 네. 느낌인 거지. 경쾌하면서도. 네네네. 네네네. 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언어 자체가 글자 중국어 자체도 아니죠. 또 예, 다른 언어죠. 예, 티베더. 예, 티베더 글자 보시면 아마 그림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예. 신장어도 그렇고요. 근데 신장이랑 티벳이랑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 글을 둘 다 모르니까 둘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장 말씀하실 때 하셨지만 그러니까 중국으로 진출하기가 본토로 진출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그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교육은 다 티베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출을 할 기회가 없죠. 없죠. 예. 네, 그런데 저희 이제 북경 같은 경우에는 북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족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소수민족들이 다니는 대학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소수민족들이 다니는 대학은 아니고, 그러니까 각 소수민족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소수민족 우선으로 이렇게 받아요. 예. 아. 네, 그런 대학도 있긴 해. 그 북경 소수죠,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런 거는 정말 소수고요. 거기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 뭐 어떤 기회들이 있겠죠. 소수민족들과 관련된 그런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기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언어를 다 틀리게 쓰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통어라고 해서 저 표준어 네, 제가 공부한 네. 그걸 배우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대도시로 나가서 쓸 일이 예, 없고. 일을 하거나 잡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조금 그렇고요.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너무 이 색깔이 너무 짙은 이 티베트의 지도자 마지막 지도자였죠. 달라이 라마 14세는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예, 그리고 그 세계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고 민도의 간디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는 간디네요. 예, 평화 지금 네. 평화 투쟁 중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와 계속 그 티벳 독립을 위해서 네네, 맞아요. 예, 인도에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달라이 라마의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인권에 대한 그리고 사람 자체가 관용과 뭐 이렇게 그 자비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유명한 예. 그래서 지도자로서 많은 각계 전 세계 사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어서요. 네. 실제로 그 달라이 라마는 제가 그분의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간간히 그분의 좀 관심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너무 예, 불운의 사나이잖아요. 되게 어쩌면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고. 예, 쫓겨나고. 근데 그게 사실은 현재 티벳인들이 갖고 있는 운명이죠. 같은 그 운명을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꿋꿋하게 예, 그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지도자로서 유명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 이렇게 관심이 갔던 분이라서 이렇게 간간이 올라오는 네네. 소식들을 보면 저도 네. 좀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평화와 관련된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심을 많이 네네. 갖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뭐 표현하기로는 전 세계의 그런 평화 관련된 예, 지도자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우울증에 걸릴 법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자기 나라에 쫓겨나서. 예. 예. 근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요. 그 되게 관용하고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분으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극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나 중국에서 봤을 때는 눈에 가시겠어요. 굉장히 눈에 가시죠. 근데 그분이 또 젊은 사람들이랑 되게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하고도 많이 만나죠. 예, 유명한 연예인하고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더 압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또 티벳 사태들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진 않죠. 예, 알려지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티벳이 좀 그러니까 독립 을 못하더라도 좀 달라이 라마가 다시 와서 그분이 이렇게 지도하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특별 자치구 형태로 예, 지금 홍콩처럼 좀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이건 그렇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 달라이 라마 15세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예, 근데 14세인 이 쿤둔 같은 경우에도 예. 이건 좀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환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환생을 기점으로 하는데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찾으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요, 예수 그리스도랑 비슷해요. 그, 뭐지 그 마구칸에서 태어나는 그 지푸라기 위에서 태어났대요. 근튼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났고요. 그냥 보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달라이 라마 13세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14세를 차주로 이제 다니는 거 동방 박사들처럼 그래서 이제 차주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어린이 두 살 때 답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환생한 걸 알 수 있대요. 그 아직 저 15번째 환생한 사람은 아직 없네요. 이분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환생이 되는 건가요? 누가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네, 그렇게 되겠죠.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가 이제 이렇게 동방 박사처럼 찾아가는군요. 참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게 지도자를 뽑는. 네.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뽑힌 사람 치고는 또 실제로 그 역할을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또 아주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쪽 문화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와는 너무 다른 중국에서도 중국과는 너무 다른 티벳을 마지막 그 신장하고 대표적인 그렇죠. 지역이 신장 티벳이었는데 중국도 아니고 소개시켜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제목은 알 수 없는 남성 혼성 듀엣인데 들으시면 아마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는 미리 예고해요. 화들짝 네, 놀라실 화들짝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예, 오늘 마치도록. 네. 아니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뭐 찾아가서 우리가 억지로 알아낼 수도 없는 것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또 이 시간 아니면 또 이렇게 직접 해보기 힘든 건데 여기 자연스럽게 찾으셔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깜짝 놀래 준비하시고 잠깐 깜짝 놀라면 어때요? 근데 새로운 문화를 또 직접 가진 않지만 이렇게 대신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음에 준비하셨죠? 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건 준비하시라고 들으실 때.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티벳 저의 머릿속으로 그냥 신비한 약간 높은 곳에 살고 있는 뭐 이렇게 대충 중국과 약간 대치되는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그 안에 문화와 음악을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놀라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숨을 꼭 참고 그대를 바라보네요. 세상이 꼭 멈춘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를 못 본다 해도 내 마음은 그대를 향하네. 그댈 사랑하는 건 지금 막 듣고 오신 곡은 아이디 짝꿍님께서 보내주신 곡이에요. 드라마 달의 여인 OST로 다비치가 부른 잊는다는 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당첨되신 분께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이별을 위로해 드리면서 마지막 곡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성시경과 아이유가 부릅니다. 그대의 내요. 안녕.